기나긴 밤 폭풍 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하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 울고 넘던 이 고개요 한마음